오늘은 36장과 37장 두 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6장은 에서와 그 후손에 대한 기록이죠.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죽음 후에 야곱과 함께 동거할 수 없을 만큼 재산이 풍부해져서 결국 야곱을 떠나 세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서는 세 아내로부터 다섯 아들 10명의 손자였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세 아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이 에서의 부인들의 이름이 26장 34절에 나오고 또 28장 9절에 나오는데 서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에서가 이 야곱처럼 다른 부인들을 더 얻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에서가 이런 이제 아들과 손자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호리족속을 점령했다 하는 말이 나오고 세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에돔 족속을 이제 이루게 되죠.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에서죠. 그래서 그 왕국의 발전까지를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에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이죠. 보통 세속적인 위대함은 영적인 위대함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약속된 영적인 축복은 믿음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더딘 것 같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영적인 일들은 세속적인 일들보다 더디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시고 그것을 연단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의 불신자들의 형통함과 자신의 형편을 비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사실 시편 49편이나 73편이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축복의 약속의 계승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지만 그 약속은 어쩌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더디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창세기에 남은 이 부분들입니다. 37장으로 가면 창세기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에 이제 중심인물인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단편소설 같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우거하던 땅에 그대로 거합니다.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야곱이 가나안 땅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에서는 떠났지만 말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버지의 책망, 또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사게 되죠. 요셉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순전함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잘못하는 일들에 동참하지를 못하는 그런 순전함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이 아버지 이삭의 편애로부터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가 이미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을 통해서 노년에 얻은 아들인 요셉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숨기지를 못합니다. 편애를 하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게 히브리 말 보면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좋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들의 상황을 보고 오라 하는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요셉은 형들을 찾아가죠. 근데 그 자리에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이 야곱의 가정에는 거짓과 기만이 등장을 합니다. 형들은 염소의 피에 요셉의 옷을 적셔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고 야곱은 통곡을 하죠.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염소를 잡아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이제 야곱이 자식들로부터 염소의 피로 인해서 속임을 당한다는 것은 참 기묘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일 속에서 요셉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요셉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서울이 많지 분명하게 이 가정의 사람들 속에 나타납니다. 이 가정은 바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들이 아닙니까?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든 요셉의 형제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비록 인간의 모든 악함과 분노, 미움과 다툼 속에서 그들을 힘으로 제어해서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참으시고 우리의 악행하는 마음이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들의 행위, 그들의 결정,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들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일 속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게 신앙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사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낸다 하는 것을 또 성경은 보여줍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지키신다,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이걸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 일하고 계셨고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저희들을 억지로가 아니라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결정과 행동을 통해서 저희들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저희가 이 시간에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힘인지 저희가 그것을 참 삶의 어려운 순간들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